크리스천 라이프 시간입니다. 하나님 천천히 일 다 보셔요. 똑똑똑.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그락도그락 거리더니 화장실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빠끔이 열린 문 사이로 얼굴을 내민 건 예쁜 머리띠를 하고 있는 핑크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은 천사 같은 유치원 꼬마 아이였습니다. 뭐해? 똥 넣어요. 보안이 내가 지금 똥 누고 있으니까 보채지 말고 좀 기다리라는 표정입니다. 아, 알았어. 얼른 똥 누고 나와. 참 귀엽기도 하고 깜찍하기도 합니다. 그냥 누던 똥 다 누고 나와도 될 텐데 문까지 열어주며 똥 누고 있음을 알려주다니 참 친절한 꼬마 아가씨입니다. 다시 문을 잠그고는 아무런 기척이 없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나도 나름 용무가 급한지라 문틈 사이로 말을 건네봅니다. 아직 멀었어? 아니요, 조금만 더 기다리셔요. 알았어, 얼른 나와. 아줌마도 급해. 딱 한 칸밖에 없는 여자 화장실이기에 딴 데로 갈 수도 없고 딴 데로 가봤자 역 안에 있는 남자 화장실. 그렇다고 똥 누고 있는 아이를 끌어낼 수도 없고 어쩌겠어요. 다리를 꼬고서라도 기다릴 수밖에요. 아이가 내 급한 사정을 뭘 알겠습니까? 꼬마 아이의 기다리는 말에 꼼짝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는 요즘 하나님 앞에 보채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사항이 딱 이런 사항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직 멀었나요?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 알았어요. 얼른 주세요. 저도 급해요. 하나님은 나의 급한 사정을 아시겠죠? 얼마 전에는 나의 모든 사항을 눈 감고 계신 듯한 하나님 앞에 물맨소리를 하다가 맥없는 남편에게까지 아침부터 바가지를 마구 긁어댔습니다. 마음이 소용돌이 치자 생각은 갈 길을 잃어버린 듯 입에서는 시끄러운 말들만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사람에 대한 서운함, 남편에 대한 불만과 환경에 대한 불평, 마구마구 용소 숨 치듯 마음이 갈 길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한참을 나는 엎어 있다 메었다 난리를 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남편과 함께 바람이나 쐬자고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신호가 걸려 서 있는 우리 차를 뒤에 오던 차가 냅다 박아버리네요. 그런데 쿵 소리와 함께 동시에 무지막지한 커다란 손이 내 뒤통수를 냅다 갈긴 듯하여 정신을 번쩍 들었습니다. 운전석에 남편은 목덜미를 잡고 있었습니다. 나의 심령 상태로는 뭐야 이거 재수없기 싫이 해야 하는 상황인데 나의 마음에서는 아 하나님께서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너 지금 뭐하고 있냐고 냅다 내 뒤통수를 때리셨구나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내려서 차를 보니 박은 차는 멀쩡한데 박힌 우리 차만 박살났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런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차를 신호등 건너에 대고 사수고 수습을 하자던 차고의 주인공은 신호등 지나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남편은 열받아 씩씩거립니다. 여보, 열받지 말고 그 차 찾을 생각 말아요. 이 사고는 나 때문에 일어난 거야. 정신 차리라고. 차들을 냅다 박으시는 척 내 뒤통수를 냅다 치신 거지 그분이. 한방 얻어맞고 나니 정말 놀랍도록 내 안에 충만해 있던 모든 시끄러웠던 마음과 생각들이 한방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홀가분해졌습니다. 사람과 환경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에 정말 미치도록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계속 일보고 계셔도 돼요. 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이 아줌마도 급하긴 하지만 다리를 꼬면서라도 기다려 볼게요. 천천히 일 다 보셔요. 진심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급하긴 해요. 장명희 대표님께서 쓰신 칼럼입니다. 라이프 에세이였는데요. 사실 장명희 사모님, 우리 장명희 대표님 크리스천 라이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우리 이승현 목사님하고 또 많은 돕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문서선교라는 게 정말 어렵고 저도 SPM 방송 남태평양 선교방송이라는 비전 아래 방송을 우리 대표님들과 또 여기 실무자들 여기 돕는 사람들 음악하시는 분들 참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저도 얼마 전에 사실 이제 SNS에 글을 남겼는데 자, 그런 분들 보고 있으면 정말 뭐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뭘 해주고 싶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빨리빨리 돼서 정말 좋은 자리를 잡아서 성장해서 정말 뉴질랜드를 베이스 캠프로 하는 성격 캠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돕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이고 지쳐가는 걸 볼 때 아, 그분들에게 뭘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기도밖에는 없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SBN 방송이 다시 개편을 통해서 6월 6일에 시작을 하면서 으쌰으쌰하고 이제 나아갔는데 지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과연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과연 채워줄 수 있을까? 그런 의심도 들고 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왜 안 보시는 걸까? 아니면 내가 뭘 그렇게 정말 잘못했나? 그러면서 좀 마음속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그런 마음 중에 있었는데 우리 장명희 사모님께서도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오히려 저를 더 위로하시고 또 그렇게 안아주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그렇게 해줄 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 선교방송을 한다고 하는 어떤 그 사명감이 되게 충만하게 있다 없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저 제 재주가 재능이 없다는 생각이 요즘 더 많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왜 이곳에 이렇게 있게 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돕는 모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좀 급한 마음이 사실 있는 건 사실이죠. 빨리 좀 돼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고 또 관심도 여기저기서 가져주시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매 순간 이런 걸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기도보다는 좀 서운함 그보다도 좀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결국은 기도밖에 없구나.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방송국 사무실에 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러 오시는 목사님과 성도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모님하고 그분들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예배와 기도와 이런 것들 드리고 있나. 이런 거 없이 그저 그냥 해주세요. 왜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닐까. 보채고 있는 게 아닌가.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뭐 힘이 빠진다고 하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나아가게 해주시는 분은 결국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라이프 에세이로 시작을 했는데요.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크리스천 라이프는 예, 1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이제 문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새롭게 페이스북에 기사를 게재하고 있어요. 새로운 감각의 크리스천 라이프 홈페이지를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독자에게 찾아가는 어플을 개발하여 뉴질랜드와 호주 그리고 미국과 유럽 한인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한인 모두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문서 선교를 온전히 감당하고자 합니다. 크리스천 라이프 페이스북 주소는 ftp://www.facebook.com/facebook/CLIFETRUST 발음이 이게 좋지는 않지만 이 주소로 찾아가 보시면 그 기사들을 다 만나볼 수 있으니까 한 번씩 페이스북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라이프에 문의하고 싶은 게 있으면 09-626-0045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도 021-374-481로 보내주시면 크리스천 라이프 궁금한 것들 또 여기서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아마 같이 공유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크리스천 라이프는 저희 SPM 방송을 아주 오래전부터 또 이제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정말 그 함께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문서 선교와 미디어 선교가 정말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희 서로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성도분들께서도 또 이런 각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다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문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SPN 방송에서는 이제 이번 달 말에 그 여기 이 나라 크리스천 학교죠. 웨스트민스터 크리스천 스쿨을 방문을 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은 기독교 학교가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고 이제 미션 이제 스쿨이 이제 많이 좀 퇴색된다고 할까요? 물론 이제 뉴질랜드도 사실 뭐 그런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런 걸 지켜가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그런 어떤 기독교적 교육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아이들의 정말 학업도 중요하지만 인성에 미치는 신앙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SPM Southern Pacific Mission 남태평양 선교방송은 정말 그 남태평양 지역에 큰 선교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비전을 갖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도 보면은 뉴질랜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호주, 바누아투, 피지 등 남태평양 전 세계까지도 이렇게 당연히 모든 크리스천들의 사실 비전은 그걸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자.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맡은 거는 아무래도 뉴질랜드가 처음 시작이 아닐까. 이걸 베이스 캠프로 해서 큰 붕의 횃불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권능 있는 자들아 거룩한 인테리어 견적은 원래 늘었다 줄었다 한다고요? 마음고생하는 인테리어는 버리세요. 세종 인테리어가 있잖아요. 세종 인테리어는 여러분에게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인테리어 전문가 세종 인테리어. 지금 문의하세요. 집 살 때는 이사치를 4989, 땅 팔 때도 이사치를 4989, 부동산은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강병식의 전부 부동산과 함께 전화하세요. 02-247-4989.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이태한 목사님의 그 북 리뷰를 보면은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인데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경거망동한다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삶에서 꿈, 비전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또한 숱하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죠. 하지만 그렇게 계속 말을 하고 한다고 해서 저절로 꿈이 생기고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들을 남발하고 남발되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네 인생의 꿈과 비전이 결여되고 있고 더불어 그 정확한 정의를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에서 저자는 비전이 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정의하며 동시에 그 결여된 꿈과 비전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쉽고 매끄러운 낱말로 녹여내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동시에 학자인 저자는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내공으로 성경의 주요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그리스도인의 참된 비전, 곧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일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노아를 시작으로 사도 요한까지 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14분의 그 인생의 역전을 명함을 고스란히 노출시키며 비전이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어 어떻게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책을 접하면서 무슨 책 제목이 이렇게 길까라고 이제 처음 인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다 읽고 나면 저자가 제목에 말하고 싶은 열망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꿈과 비전, 좀 더 학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기독교 세계관을 신앙의 인물들에게서 찾아내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가져야 하는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 것과 완성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소명하는 참 힘나는 이야기지만 어쩌면 그만큼 현실이 암담하고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책 내용을 본다면 저자는 비전과 꿈이 결코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충분히 기성세대가 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들에게 도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언약의 아들을 얻었고 모세는 80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비전으로 인해서 청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척 공감이 가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기성세대인 나조차 비전 없는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독촉하는 것은 너나 잘해서라는 불만소리를 듣기엔 안성맞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비전을 놓아버리면 그때부터 나이와 상관없이 노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가진 꿈을 자녀들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느낀 것은 꿈과 비전은 이론이 아닌 삶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라는 것이죠. 바울이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골몰이 생각한 끝에 로마도 가야 하리라 라는 비전을 얻은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사를 뒤로하고 심산유곡 기도원에서 금식기도 하다가 얻은 것도 아니고 무진 고난과 형극의 고통이라는 삶 속에서 얻은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도망자 신세 허허벌판에서는 삶의 현장이었죠. 비전은 결코 삶과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신앙인들은 결코 먼 발치에서 잡히지 않는 꿈만 꾸고 세월 탓, 환경 탓으로 자기 합리화를 맞이 못한 인생을 산 인물들이 아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최선과 충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민생활에 오늘도 살아가면서 증인들을 뒤따르는 우리들이 적어도 비전을 소유하는 자라면 어떤 신앙의 경주를 현실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방황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친구에게 권하기에 좋은 책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경주하던 인물들의 삶을 책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비전과 꿈의 실제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태원 목사님의 리뷰를 보니까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비전과 꿈. 항상 얘기하는 건 맞아요. 꿈과 비전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고 그런 것도 찾기 위해서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 사실 대부분의 두려움이란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 멀리서 이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장 내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러니까 큰 비전부터라고 해서 꼭 멀리 있고 되게 높고 이상적인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먼저 친절을 베푸고 겸손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게 결국은 큰 비전을 가는 첫 단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뽐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을 뽐내는 것도 아니겠죠. 오로지 받으시는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찬양 두 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명길 목사님의 뉴질랜드 초기 기독교 뿌리를 찾아서라는 칼럼을 보면 최초로 뉴질랜드에서 온 성공의 선교사님들 이야기가 있는데요. 왕가레에서 80km 정도 올라가면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형성된 유러피언 스타일의 타운 키리키리가 나오고 다시 타운에서 차로 5분에서 10분 정도 벗어나면 키리키리 미션 스테이션이 나옵니다. 이 땅에 처음 도착한 성공의 선교사들은 정착을 위해서 1819년 이곳의 미션 스테이션을 1300에이커의 땅 위에 세웠는데요. 이 땅은 루아타라 추장의 조카 홍이하카에게 도끼 48자를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 땅에 이제 사무엘 선교사님께서 이제 건물을 짓고 포도나무 100그루와 배나무를 심었는데 지금까지 배가 열리고 있습니다. 배나무 뒤쪽에는 사무엘 선교사와 함께 들어온 사무엘 선교사 이제께서 여러 차례 방문을 했을 때 이제 같이 2차 방문 때 오셨던 존 트러블 목사, 제임스 캠프 대장장이와 함께 왔는데요. 대장장이 제임스 캠프의 작업실이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서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미션 하우스는 처음에 뉴질랜드 최초 상주 선교사, 사무엘 선교사님이죠. 호주 소속이고, 그 다음에 존 버틀러, 뉴질랜드 최초로 이제 JP를 사무엘 선교사가 추천해서 받았죠. 그 뒤에 이제 버틀러 목사님하고 이제 캠프의 브랄로 이제 존 목사님이 사임을 하면서 캠프 가족이 1832년 구입해서 100년 동안은 캠프 하우스로 불리다가 지금은 다시 미션 하우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유럽식 건물이고 캠프 후손들이 소유하다가 1976년에 정부에 기증을 했습니다. 미션 스테이션 단지 안에는 또 한동의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돌로 된 유럽식 건물이 웅장히 서 있는데요. 이 건물은 화재 예방과 지를 차단하고 마오리들의 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로 단단히 지었었습니다. 처음 계획에는 곡식도 저장하고 재분소도 계획이 있었는데 1832년에 짓기 시작해서 1836년에 완공했을 때쯤에 마오들이 다 떠나서 아쉽게도 곡식 창고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전을 위해서 오래된 시계탑을 철거하고 앞에 개울물 위에 있던 돌다리도 2008년에 철거를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안전을 위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역사의 이제 뒤안길로 사라졌는데요. 약간 씁쓸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첫 교회는 영국의 신앙인들이 미국 첫 정착에서 그랬듯이 먼저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그들의 새로운 땅에서의 삶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예배 초소는 너셀 교회는 현재 남아있는 건물로서는 뉴질랜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제 세 번의 중축 후에 남아있는 지금의 건물은 하얀 벽 위에 빨간 집으로 이제 정말 그림처럼 이쁘던데요. 세인트 제임스 교회는 1819년 처음 선교사들이 정착할 때 시작된 예배가 1824년에 학교와 함께 사용한 조그만 건물을 목재로 지어서 최초로 예배처를 갖춘 곳에서 예배를 시작하다가 1829년에 오리나무와 플라스타로 증축을 했고 그 후에 교인들이 늘어나자 1878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재증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초의 수도였던 너셀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미션 하우스들이 이제 역사를 오랫동안 갖고 있는데요. 복음의 역사에서는 하나가 죽어 여럿이 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를 위해서 여럿을 희생시키는 세상 질서와는 다릅니다. 사도들의 자기 희생으로 초대교회가 급속하게 번져나갔던 것처럼 어느 곳이든 선교 초기의 미래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이겠죠. 뉴질랜드 초기의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의 소속의 이제 사무엘 마스턴의 그 미랄이 루아타라 추장이라는 미랄을 싹 틔우고 계속해서 토마스 켄튼, 비숍 셰인, 할리 윌리엄스, 윌리엄 콜리어스 등 수도 없이 많은 미랄들을 계속 만들어 가게 된 거죠. 300여 명의 마오리 전사들의 하카와 함께 뉴질랜드에서 처음 들어진 1814년 크리스마스 예배는 계속해서 그들의 언어 그리고 전통을 존중하며 이어져 나갔습니다. 1841년 뉴질랜드 비숍 조지 아우구스투스 스웨인이 와서 영국의 전통의 교회를 세우고 주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배를 병행해 나왔는데요. 마오리 교회는 그들 안에서 회심자를 양육시키고 또 다른 마오리 전도하는 데 보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은 지금 남태평양에도 정말 많은 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보통 한 만여 개의 섬이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사는 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알려지지는 않았죠, 많이. 워낙 이제 뭐 남태평양이라고 해봤자 뭐 피지나 바누아투 이렇게 사람들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많이 알지만 뭐 솔로몬 제도라든지. 근데 계속 들어가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정말 넓은 이 바다에 많은 섬들이 있고 그 안에서 또 그러한 움직임들이 항상 있다 보니까 그런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곳들이 항상 있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어떤 미랄이 필요하고 또 그런 미랄이 있음으로써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건 과연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 또 기도하는 것들,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죽어져야 되는 그 순간이 옵니다. 물론 두렵기도 하고요. 지난 15일에 터키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아마 그 일어날 당시에 선교 여행을 하셨던 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 선교 여행이 아니라니까 유적지를 가셨던 분들도 있고 또 단기 선교, 장기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다 있었을 텐데 여기 뉴질랜드 몇몇 교회에서도 단기 선교를 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냥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닥쳤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마음으로 돌아올 때까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꼭 떨어져서 지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결코 세상과 떨어져 지내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나아가고 전하고 끊임없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라이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내 아버지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이제 나도 그 길을 걸어가려네 나 이제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리 내 목숨 다하여 생명을 구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들 위하여 나 세워가리라 내 아버지 마지막부터 온 세상의 이 복음을 전하라. 이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만 위해 달려가리. 주만 위해 달려가리. 주만 위해 나 이제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리. 내 목숨 다하여 생명을 구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들 위하여 나 사는 동안 걸음마다 십자가를 세워 가리라. 가리라.